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화해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화해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한 것이겠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갈등이 뭘까요? 아마 인종 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피부색에 따른 흑과 백의 차별과 갈등, 너무나 뼈아프고 뼈저리고 또 오랜 것인데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진 않아요. 예.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백인 경찰관과 흑인 피의자 사이에 그 인권 문제, 이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한 흑인 목사님이 울부짖었던 그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아직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네. 이 갈등의 역사가 오래되었죠. 유대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 또 편견의 역사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구약성경이 유대인의 역사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 어린 시절에 책에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졌어요. 그 샤일록의 이야기, 수전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유대인뿐이 아니고 보헤미안, 집시들에 대한 차별의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시들의 노래를 아코디언으로 이렇게 들으면요, 너무 슬퍼요. 네. 그리고 그 서름이 그 안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수백 년을 넘어서 지속됩니다. 중국과 티벳 간의 갈등도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 혹은 종교를 구실로 한 뿌리 깊은 증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리고 노예 해방 전쟁이었던 남북 전쟁, 그리고 그 잊을 수 없는 아우슈비츠, 그리고 대동아 전쟁과 정신대 위안부, 그리고 동족상잔, IS 테러. 이 모든 갈등들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되어야 될까요? 그 중에서도 이 정신대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는 생각이 이 복잡한 이 감정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역사적인 진실 구명? 아니면 인간 존엄성의 회복? 아니면 실질적인 보상? 아니면 근본적인 민족성에 대한 문제제기? 문제는 언제까지 이 역사 속의 일본과 관련된 이 정체 모를 증오를 계속 간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규명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피해의식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뭐라 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평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의문 부호로 남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유학생 중에 일본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그 역사파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역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우리가 그 역사의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항상 주의를 숙연하게 만들고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일본 여학생과 사귀는 거예요. 물론 이것과 그건 다르죠. 저희도 그건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스스로를 좀 이해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갈등들, 고부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 그 모든 갈등들에 만약에 화해가 필요하다면 무엇과 무엇이 화해해야 하는 걸까요? 국가 간의 화해? 이념 간의 화해? 아니면 어떤 역할의 화해? 아니면 종교 간의 화해? 아니면 지나간 역사와의 화해? 아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미 어느 정도 다 경험했습니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화해의 대상은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화해의 대상은 제3제국과 뭐 유대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천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한과 서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해는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에 타계한 남아공화국의 국부로 불려지는 넬슨 만델라는 일찍이 인종차별 정책인 이 아파르헤이트에 맞서서 투쟁했습니다.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결성하고 그 불이한 인종차별 정책과 그 수많은 인권 유린과 그리고 그 억압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투옥이 됐죠. 보타 대통령 정부 하에서 투옥이 돼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을 복역했어요. 그 중에서 18년을 로벤 아일랜드라는 그 섬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국제적인 사면의 노력이 잇따랐고 아파르헤이트로 인해서 남아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거부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압력에 의해서 결국 넬슨 만델라는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었을 적에 그가 꺼낸 첫 마디가 놀랍게도 화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꺼낸 이 화해라는 말은 그가 뭐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그냥 괜히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거는 굉장히 착잡한 얘기였습니다. 그 수많은 정말 피해 어린 많은 죽음과 억압과 결코 잊을 수 없는 차별과 서름들이 아직도 켜켜이 살아있는 그 가운데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기대를 안고 사면되고 석방되면서 그가 첫 마디가 화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잡한 감정을 주었을 겁니다. 화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누가? 왜? 그리고 왜 지금? 어떻게? 앞으로는?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와의 그 인터뷰에서 만델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때 당시의 기사는 그의 얼굴에 슬픈 빛, 잠깐씩의 분노의 빛, 또 차분한 빛, 여러 얼굴빛이 오가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제가 제 바깥의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사함받은 죄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그의 안에서 이루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화해의 대상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공부했죠? 그가 로벤 아일랜드. 예, 자기는 그 감옥 안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해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됐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동업자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이 약이겠지요 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망각의 강으로 다 떠나보내면 된다고. 그런데 이 말처럼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있고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흔들고 내 존재를 흔들어버리고 내 명예를 흔들어버린 그 일들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의 기억 자체가 송두리째 다 사라지기 전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두렵고 싫어서 내가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내 기억에서 지운 것처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그대로 나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모든 이름으로 붙여서 무슨 컴플렉스, 어떤 강박, 어떤 집단 무의식, 어떤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떨쳐버릴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때로 요즘 사람들이 표현하는 시크한 표현대로 신경 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진짜로 말소되지 않으면, 예, 마치 이 저장장치 하드를 포맷해버리듯이 말이에요. 완전히 말소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선물에는 선물로. 그건 아니고요. 너도 당해봐라 합니다.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라고. 얼마나 이게 뼈아픈지 너도 당해봐야 돼. 그러나 이 방법은 옳지도 않고 해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조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성적인 방법이죠. 균형과 절충입니다. 예, 서로 우리 남과 북처럼 대치 상태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쪽에서도 방송하면 저쪽에서도 방송하고, 이쪽에서 미사일 쏘면 이쪽에서 미사일 쏘고, 그리고 중간쯤에서 만나서 타협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갈등 속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은 희생자이고 보상받아야 되고 다른 한편은 가해자입니다. 그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의의 칼날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절충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 마음 안에서는 결코 절충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갈등은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눈으로 보는 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끝없는 불행이 이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뭐라 그래요? 피해의식이 쩔어. 근데 왜 그런 피해의식을 갖게 될까요? 내가 가해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했다고 슬퍼합니다. 어떻게 왕따 당한 걸 알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 가해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왕따라는 건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다 놀려요. 근데 얘는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아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전부 나를 보고 웃고 한마디씩 다 해.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것도 왕따 아니야? 아니야. 애들이 나를 보면 다 좋아하는걸? 한마디씩 다 조크를 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너 그거 왕따야. 아니래도. 이 아이의 마음에는 피해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는 어떻게 집에 가는데 자기가 친하다고 얘기한 애들이 넷이서 앞에서 자기들끼리 가고 자기는 뒤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카톡합니다. 니들 왜 네 명 내 앞에서 니들끼리만 갔어? 피해의식 쩔어. 아니야 나 다 알아. 니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없다면 그 마음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해결책은 결코 없어요. 설득당하려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를 점점 집착하고 부여잡고 점점 더 깊게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의 능력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민간요법으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원인을 찾아라, 죄의 진상. 성경은 첫 인간 아담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불행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언젠가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어와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은 식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의 어릴 때의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 순애보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 충성도는 대단해요. 예. 심지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엄마의 표정이 약간만 달라져도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 서럽게 웁니다. 헐떡헐떡거리면서 울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점차 식어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내면 안에 음험한 다른 감정이 자라는 것을 배웁니다. 증오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 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저주를 퍼붓고 살해를 자행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농부가 어떤 토양에서 어떤 작물이 왜 자랄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갈등과 이 죄의 악순환이 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두움이, 그리고 모든 것이 엉클어진 혼돈이,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음이, 그 공허가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우리의 내면은 다시 그 세계가 찾아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 내적 진상을 일일이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 21절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내어 버려둠을 당합니다. 빛을 떠나 어두움을 향하는 순간 그들은 어둠 속에 버려진 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움에 내어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시니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순리를 바꾸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갈등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적인 황폐함의 역사입니다. 이 버림받은 내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진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이 마시면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는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엑스레이 광선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나의 부패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과 부패는 어느새 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자기 손으로 어금니 뽑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어금니 뽑을 수 있어요? 왜 못 뽑는 줄 아세요? 어금니를 이렇게 잡고 뽑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뽑으면 머리를 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못 뽑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맹장 수술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사기꾼이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술 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할 뿐이죠.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거의 존재부정에 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뼈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일을 우리에게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해요. 네. 함부로 인정하지 마. 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변호사가 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적당하게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나아요. 종교 문제, 아 그거 좋다. 종교 문제로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요즘에 종교 문제로 돌리면요, 면피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진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뿌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바로 다음 과정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과정은 같이 읽겠습니다. 떼어내라 공의의 집행. 제가 어제 새가족팀이 벽에다 붙여놓은 장식물을 너무 세게 붙여가지고 못 뛰더라고요. 나는 떼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떼실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떼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저주와 파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인생 안에는, 극단적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아무 일에도 성공하지 못해요. 결혼도 성공하지 못해요. 사업도 성공하지 못해요. 콘서트도 성공하지 못해요. 운동 경기도 성공하지 못해요.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한 육체도 극심한 갈등과 그리고 질병 앞에 노출됩니다. 저항력도 끝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주어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자리를 대신하고 갈등 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서타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죄의 실체를 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종양을 제거해내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년에 저희 입당기념 집회에 강사로 오실 LA의 강 목사님, 저희가 사모님도 같이 오시도록 그렇게 초대했는데 그 사모님이 올해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내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친한 목사님들이 또 그 사모님들이 저와 제 아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정이입이 되는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 목사님이 그 증상 또 조직 검사하고 그렇게 진단하고 수술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예, 조직 검사를 했는데 왼쪽 폐에 6.5cm의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좀 높여서 수술할까 의사와 의논하다가 그냥 수술을 하자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왼쪽 폐를 완전히 절단했습니다. 근데 열고 수술을 할 때 보니까 폐와 연결된 림프노드에서 1.5mm의 또 암세포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를 또 제거하고 이제 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고통이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악성 종양이고 또 전이까지 이루어졌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 집회에 같이 오시는 게 또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성 죄를 떼어내실 것입니다. 죽음의 질병에 이르는 모든 악성 죄악을 다 떼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종양은 떼어나고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의 동편에서 가인은 형제를 살해하고 그 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책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죄의 벌이 너무나 중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를 숨기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나하고 화해하자. 하나님하고 화해하니까 너무나 가는 길이 멀고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덮고 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은 아파오는데 치과에 가기는 두려운 것과 같아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빨에.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잇몸이 붓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쑤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데 가면은 다 빼자고 할 것 같아서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그러나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가슴은 콕콕 찌르는데 병원에 가긴 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진단이 나올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다음이 두려운 거예요. 죄인의 낙인 찍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번듯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추악한 유산자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 부모를 어떻게 볼까? 세상을 어떻게 볼까? 자녀를 어떻게 볼까? 차라리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해자, 배반자, 지옥의 앞잡이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는 안 돼. 은혜의 탕감. 하나님께서는 공의만 집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책을 이기지 못하고 기진하여 쓰러진 인간을 다시 안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계획을 처음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3단 논법으로 금방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아, 그럴 거를 왜 그랬대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였죠. 그 자유까지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수술을 이길 수 없는 그들을 다시 자기의 살과 피로 채우시고 자기의 품으로 안으시고 자기가 그 빚을 갚아주시고 탕감하고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조건은요? 없습니다. No condition. 자격은요? 없습니다. 그냥 탕감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걸 부절이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부절이하다고요. 예? 피 안에 부패라고요.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시기로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그 빚과 피해를 탕감해 주기로 아니 그것을 자기가 떠안으시기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함으로 그들과 화해가 성취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일생 동안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좋은 씨 줬으니까 네가 자라서 잘 살아보라고요? 예? 그렇게 책임무식 없이 살면 이 세상에 너의 자리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저주를 막 퍼부으세요? 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놈아? 아니요. 자녀가 성장한다는 것은 누가 그의 몫을 탕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면 하나님 되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짓말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셔서 그때마다 벌을 서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벌을 주기도 전에 아마 미리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셨던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허물을 다 자기가 덮었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감하지 않고 화해는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저의 목표가 아닌데 그러나 한국 정부가 과거의 모든 문제점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또 발전하고 정직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부패공화국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죠. 부실공화국 완전히 벗어나야죠.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말하는 헬조선의 운명, 헬조선의 오명 벗어야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 앞에는 복사집들이 유행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합법화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정당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불법이었어요. 우리는 복사판 인생이었습니다. CD도 복사했어요. 조국의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개탄하던 유학생들은 전부 소프트웨어 예외 없이 복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고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표절 시비 인생,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거 주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탕감의 각오가 없다면 그 문제들이 가져오는 악순환과 그 피해에 대하여 내가 그 빚을 떠안겠다고 탕감하겠다고 나서는 지도자와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 세대에서 그 빚을 안고 탕감하자 그런 각오가 없다면 그래서 온전히 모든 문제들을 밝히지만 온전히 탕감하자고 하지 못한다면 이 교정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의 가치관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파멸시키겠다는 역사 철학이 성공한 예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증오에 찬 반대 극부만을 일으킬 뿐이에요. 법대로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힘 있는 사람이 금방 법은 바꿀 텐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에게 정신형을 선고했던 보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했고 과거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냈지만 모두를 사면했습니다. 그때 내건 슬로건이 그 유명한 용서하되 잊진 않는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아공은 거듭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프리카를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알지만 여러분 90%가 넘는 그 무지했던 흑인 국민들이 갑자기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동안의 차별이 철폐되었을 때 오는 혼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보복에 온갖 폭력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백인들은 다 떠나게 되는, 그러나 그 만델라의 선언은 백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게 했고 경제력과 그들의 노하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위기의 위기는 거듭되었지만 그러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폭동과 쿠데타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 탕감의 빚을 떠안겠다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과 닮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해의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가 왕노릇하던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내 어두운 내면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죄의 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패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욕망과 허영과 사치의 기록들, 그리고 배신과 신이 없음과 믿음 없음의 기록들은 그대로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공의를 집행하셔야 됩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셔야 하는데 뜻밖의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피를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흘림은 너를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저의 기록을 덮어주셨습니다. 내가 떠안으마, 내가 너의 몫을 지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변호하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책임지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 같은 죄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네가 이제 화해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탕감하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의 몫을 떼어내고 그리고 다시 감싸 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치유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화해의 증인입니다. 그 주님과의 온전한 화해가 저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 의식과 가해 의식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그 죄의 뿌리들을 주의 은혜로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를 탕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우리가 그 화해의 증인이 되고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감당하겠습니다. 죄를 죄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빛과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를 선언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의 빚진 자 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야 될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죄는 적당하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섞어서 우리에게 피의식만 남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 죄의 뿌리들,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두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죄되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그릇되고 거짓된 감정들, 불화와 갈등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그 악의 실체들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온전하게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져야 될, 내가 탕감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우리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의 화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비추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게 했던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불신앙의 모든 뿌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허영과 탐심을 아버지 정욕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해드렸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피조물들 하나님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화해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는 죄로 드러나게 하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탕감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